오늘도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늘 대답 없는 너를 다시 불러봐. 하지만 너에도 눈에 나만 없는 것 같아. I'm going crazy. No action. 감정이 몰입이 됐어. 연기라면 이거 숨했어. Yeah. 하지만 현실의 새로운 느낌에 느낌에. Call me freaky freaky. Boy. 페페 거의 노래 버려. 왜 난 너에게 다가갈수록 넌 내 곁에서 멀어지는지. 난 너의 곁에 항상 숨을 쉬고 싶은데 넌 나의 마음을 모르니. 미쳐가는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는 내게 미쳐가네. 난 너에게 빠져있어. 날 사랑하고 있어. This must be crazy love. This must be crazy love. 혼자만의 사랑은 하기 싫어. This is crazy love. I'm going crazy. 계속 잡히든 말든 남기고 간 향기가 너무나 짙어. 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네 이름을 외쳐. 24/7 A-day 고민 매일에 내 머릿속 계속 돌아. 왜 난 너에게 다가갈수록 넌 내 곁에서 멀어지는지. 난 너의 곁에 항상 숨을 쉬고 싶은데 넌 나의 마음을 모르니. 미쳐가는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는 내게 미쳐가네. 난 너에게 빠져있어. 널 사랑하고 있어. This must be crazy love. This must be crazy love. 혼자만의 사랑은 하기 싫어. This is crazy love. 내 마음은 널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난 오늘도 내게 없는 것 같아. I'm going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앞만 봐. 오직 너만이 향해 달려가고 있어. 가끔 쓰러져도 돼. I'll never give up. 나를 잡아줘. 나의 날개가 돼. 의자하는 위로. 절대 포기 못해. We going all the way.